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3년 방송지표를 실내로 여는 통합의창 KBS로 정했습니다. KBS는 실내로 여는 통합의 미래, 대한민국의 열린 창이 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정일서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